우리의 자위적 권리를 걸고들며 대결망동을 부릴수록 세상의 웃음거리로밖에 될 것이 없다.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 천지를 진감하는 우리의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 발사의 완전 성공에 기절 초풍한 괴뢰 패당이 날이 갈수록 분별을 잃고 반과국 대결 소동을 미친 듯이 벌리고 있어 온 겨레에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한동안 청와대 앞마당에 북극성 탄도탄의 불치라도 떨어진 것처럼 아부제기를 치던 괴뢰들이 요즘에는 용인할 수 없는 엄중한 도발이라느니 지역안보에리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라느니 뭐니 하고 터무니없이 골고들면서 우리에게 보다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매일과 같이 죄쳐대고 있다. 미국 워싱턴의 정가에서 세계에 첫째 가는 관심 대상은 북핵 문제이며 보다 강한 군사적 힘이 과시될 것이라는 새 행정부의 히트온 소리가 들려오자 괴뢰들은 때를 만난 듯이 미국과의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을 역대 최대 규모로 벌릴 것이라고 요란스럽게 광고해댔다. 이러한 속에서 진행되는 이번 합동군사 연습에는 괌도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둥지를 틀고 있는 B-52, B-1B를 비롯한 핵전략 폭격기들과 주일 미군기지에 도사리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들인 F-22, F-35B, 핵항공모함 로날드 리간호, 서태평양 수역을 돌아치고 있는 핵항공모함 칼빈손호 등 미국의 핵전략 자산들이 대대적으로 쓰러들게 된다고 한다. 괴뢰 국방부 장관 한민구와 같은 군부 깡패들은 해병대 사령부를 비롯한 북침 전처기지들을 싸다니며 강력 응징 나발을 부르짖고 있는가 하면 괴뢰 외교부 장관 윤병세와 같은 구걸병자들은 20개국 외무상 회의와 뮌헨 안보회의가 열린 도이출란드 등 해외를 싸다니며 북핵 문제는 시한폭탄이라느니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느니 하고 국제무대를 소란케 하고 있다. 이미 유엔에서는 미국의 사주하에 우리의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 발사를 문제시하는 그 무슨 언론 성명이라는 것이 발표된 가운데 지금 반과국 적대 세력들은 새로운 추가 조치를 취한다며 분주탕을 피워대고 있다. 실제적으로 X밴드, S밴드 레이더가 설치된 미제 침략군 해군 미사일 추적함 하워드 로렌첸호가 부산항에 급파된 것을 비롯하여 북침 핵전제 타격을 노린 각종 정찰 감시 수단들이 남조선과 그 주변 수역에 서둘러 배비되는 등 심상찮은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단 한 기의 탄도탄 시험 발사에 화들짝 놀라 천둥에 미친 괴물이 날뛰듯 설치되며 소란스럽게 지저대고 있는 꼬락선이야말로 정상적인 시각으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해괴한 추태가 아닐 수 없다.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그 누구처럼 동족을 해치려고 다른 나라들의 핵타격 수단들을 끌어들인 적도 없으며 타민족을 없애버리려고 남의 나라 땅에 침략의 총포탄을 날린 적은 더더욱 없다. 우리의 영토, 우리의 영공, 우리의 영해에서 우리가 취하는 모든 군사적 조치들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악랄하게 가해온 날강도적인 핵공갈과 위협, 반과국 고립압살 책동이 유발시킨 정정당당한 자위적인 주권 행사이다. 이에 대하여 도발이요, 도전이요, 위협이요 하며 걸거들면서 병적으로 반응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다. 지난 2월 12일 우리가 진행한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 발사 역시 우리의 영토, 우리의 영공, 우리의 영해에서 주변 국가들의 안전은 물론 국제 해양 질서와 생태 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된 것으로 하여 누구도 시비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만일 우리가 단행한 시험 발사가 도발이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면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서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이 감행해온 핵시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들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는가? 얼마 전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30분 안에 타격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죄쳐대며 우리를 표적으로 삼고 벌려놓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미니트맨 3회의 발사가 우리에 대한 진짜 도발이고 위협이 아니란 말인가? 저들이 하는 것은 다 옳고 합법적인 것이고 남이 하는 것은 다 그르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 공정성과 정의의 원칙을 거역하고 짓밟는 날강도적인 궤변이다. 미친 개의 눈에는 몽둥이만 보인다고 하였다. 우리의 장엄한 자위적 불내성에 괴뢰 패당이 어론이 나가 아우성을 지르고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 세력들이 저저마다 아부제기를 칠 만도 하다. 그렇다고 아무런 뒷수습책도 없이 단호한 응징이요 자멸이요 하고 죄처되며 분별을 잃고 놀아대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처사는 없을 것이다. 동적이 하는 일이라면 무턱대고 헐뜯는데 이 고리란 괴뢰 패당은 우리의 자비적 조치를 도발로 매도하느라 부질없이 놀아대지 말고 엉망진창이 된 제지부한 꼴이나 바로잡는 것이 좋을 것이다. 괴뢰 역적 무리들이나 처리하자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품들여 마련한 핵무기를 쓰지 않는다는 것쯤은 똑바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미국의 새 행정부 역시 초대국이라는 체면에 올리지 않게 대양건너 멀리서 진행되는 주권국가의 정상적인 자위력 강화 조치에 공연한 신경을 쓰며 망신스럽게 놀아대지 말고 전임 행정부의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첫걸음을 바로 떼는 데 주의를 돌리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어제도 그러했지만 오늘도 내일도 핵전쟁의 불구름이 조국 강토와 결의의 운명을 엄습하는 명천만한 정세를 결코 보고만 있을 우리가 아니다. 나라의 안전과 국방을 위하여 가지고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괴뢰 패당은 물론 우리를 적대시하며 반과국 대결에 미쳐날기는 온갖 어중이 떠중이들은 함부로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과 괴뢰 패당이 우리의 문전 앞에서 연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 소동을 벌리며 침략 야망을 벌이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정정당당하고 책임적인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적대 세력들에게 백두산 대국이 졸업 높은 핵보유국 전략 로켓 강국으로서 강권과 전횡이 난무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국제질서를 어떻게 맞서고 국제적 정의와 원칙을 어떻게 바로 세워나가는가를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3월 1일 평양.